빌딩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남들보다 하늘은 가까웠지만 땅은 훨씬 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옥상에서 누가 지켜보든 말든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뒷길을 한 소녀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어디든 목적지는 있었겠지만 제 눈에 비친 그 소녀는 아주 비밀스러운 가슴을 쌓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챌세라 뒤를 힐끔거리면서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해가는 우리의 인생 사례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밤도 모두들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겠죠? 지친 어깨를 풀어줄 음악을 간절히 원하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최윤실 씨. 블랙커피 한 잔의 이 음악 어떠세요?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영화 아담이 눈뜰 때 삽입된 시니어드 오코노의 노래 블랙커피였습니다. 자, 오늘은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국내에서도 개봉돼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라스트 모히칸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신화를 최초로 문학 작품화한 제임스 페니머 쿠퍼의 고전 소설을 재창조한 작품인데요. 북미 식민지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화적 갈등, 사랑,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을 가운데에 놓고 프랑스와 영국군이 벌이는 대전투, 또 독립을 꿈꾸는 미국과 자신들의 땅을 찾으려는 인디언 원주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것이 영화의 주된 얘기죠.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모이칸족의 최후를 재조명하는 영화 속에서 호크아이 역에는 개성파 배우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지는 코라 먼로 역에는 스테이크아웃, 리벤지 등에 출연했던 매들린 스토우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동의 김정민 씨, 광주 중구 합동의 동생 수정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김성수 씨, 함께 해주세요. 잠시 후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Olega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임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크라임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십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본격 성인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 수준 높은 만화, 다양한 패션 생활 정보. 월간 실루엣이 순정 만화의 격을 높인다. 국내 유명 만화 작가 대거 출동. 만화를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성인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5월 중에 만나요. 1757년 식민지 시대의 미국 동부 허드슨간 뉴욕은 영국과 프랑스의 대륙 쟁탈을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냄새가 가실 줄 모르는 이곳 허드슨간 숲속을 쏜살같이 달려가는 한 사내. 호크아이, 즉 매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모이칸족 주장 칭카축의 양아들입니다. 이 모이칸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족으로 생존해 있는 모이칸 혈통은 추장과 친아들 웅카스 둘뿐입니다. 호크아이의 빠른 발이 사슴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웅카스가 그의 뒤를 바짝 따릅니다. 드디어 사슴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호크아이의 조주는 결코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주장 칭카축과 호크아이, 웅카스는 사냥한 사슴을 어깨에 메고 존 카메론을 찾아왔습니다. 존은 추장의 식구들과는 교분이 두터운 영국인이죠. 1년 만에 만남입니다. 그런데 존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French and Indian Army are heading south out of Fort Caroline to war against the British. I'm helping raise New York's militia to fill the Crown's levy. 프랑스군과 휴론족이 영국군을 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존은 사람들을 모아 의용군으로 전쟁에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호크아이와 모이칸족은 이번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모이칸족의 대를 이어줄 여자와 사냥이 가장 큰 관심거리니까요. bought new coral with Le Francais. Traded furs with Le Francais. Now Le Francais bring Huron, Ottawa, Abenaki onto Mohawk land. Now Mohawk will fight Le Francais and Huron. 다음 날,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부족 중의 하나인 모호크 부족이 자기들의 땅을 침범한 프랑스군과 휴론족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합니다. 이로써 인디안들도 자연스럽게 둘로 갈라져서 모호크 부족은 영국 편에 서서 휴론족은 프랑스 편에 서서 전쟁에 끼어들게 된 거죠. 한편 존 카메론도 의용군을 데리고 영국군 사령부로 갑니다. 존 카메론의 의용군 일행은 전쟁에 참가하는 대신 사령부의 외무장군으로부터 한 가지 분명한 언질을 받고자 합니다. 외무장군은 결심합니다. 집이나 가족이 피해가 있을 경우 의용군들은 탈영해도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수임무를 띠고 방금 이곳에 도착한 전형적인 대영제국의 장교 던칸 소령은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용군이라지만 전쟁터에서 탈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국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을 고수하죠. The Crown negotiating the terms of service. I know. One has to reason with these colonials to get them to do anything. Tiring, isn't it? But that's the lay of the land. I thought British policy is make the world England, sir. 웸 장군은 그런 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Latinate voluptuousness combines with their Gallic laziness, and the result is they'd rather eat and make love with their faces than fight. 던컨 소령의 특수 임무는 35연대장 먼로 대령의 두 딸을 아버지가 있는 윌리엄 헨리 요셉까지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웸 장군은 인디안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죠. 마구아라는 모호크족 인디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모호크족으로 위장한 휴론족 인디안이죠. 던칸 소령은 멀로 대령의 큰딸 코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코라의 마음이 좀처로 움직이질 않지요. I don't know what to say, Duncan. I truly wish they did, but my feelings don't go beyond friendship. 코라는 던컨의 청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멀로 대령을 찾아가는 코라와 앨리스, 두 딸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던컨의 소대가 그녀들을 호위하고 마구아가 길 안내를 맡았습니다. Scout. 앨리스가 지쳐있음을 눈치챈 던컨 소령이 휴식을 명령합니다. No, stop in the glade just ahead. When the ladies are rested, we will proceed. You understand? Magua ranagorado, sir. Ranagorago, frase. You nunque. 하지만 마구아는 좀 더 가야 물이 있다며 행진을 고집합니다. 같은 시각, 던칸의 행렬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호크아이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본능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영국군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계속 행군하는 영국군. 앞서 가던 안내인 마구아가 갑자기 홍겨진 무기를 꺼내 한 병사를 내리치면서 총을 쏩니다. 이 총소리가 신호인 듯 숲속에서 총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휴론족의 습격입니다. 영국군 정예 부대도 휴론족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세 사람의 모이칸이 호련히 나타나서 함정에 빠진 던칸 일행을 돕기 시작합니다. 용감한 모이칸의 활약에 드디어 휴론족이 모두 물러갑니다. 소대원은 전멸하고 두 여자와 던칸 소령만 살았습니다. 코라와 앨리스에게는 모이칸은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말을 쫓아버리는 웅카스. 말굽 소리가 다시 적을 부르기 때문이죠. 이제 할 수 없이 윌리엄 헨리 요새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요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더욱이 긴 드레스를 입은 코라와 앨리스에게는 폭포와 산등성이로 가득 찬 길이 힘에 벅찹니다. 앞장선 호크아이와는 달리 추장의 친아들 웅카스는 동생 앨리스를 잘 보살펴줍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모양입니다. Maybe they ain't alone. That Huron captain back there. The guard is a Mohawk. No Mohawk, it's Huron. No reason that he had to murder the girl. 호크아이는 휴론족이 왜 대령의 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검은 머리의 큰딸 코라를요. 던칸 소령 역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호크아이가 왜 의용군에 나가지 않았느냐가 그에게는 더 궁금합니다. 난 모이칸이야. 그리고 자유인이야. 자유인 호크아이에게는 참전의 의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룻밤을 새기 위해 다시 존 카메론의 집을 찾은 일행들. 하지만 그들 눈에 비친 광경이 너무 참혹합니다. 집은 잿더미로 변했고 존의 부인은 집들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영국인의 목숨만을 노린 휴론족의 기습입니다. Let us look after them. Leave them. Whoever they are, though they're strangers, they're at least entitled to a Christian burial. 살아생전 형제처럼 지낸 존의 식구들이지만 제대로 묻어주지도 않고 길을 떠나는 호크아이. Almost as cruel as your indifference. 그 행동이 쿠러에게는 너무 비정하게 보입니다. 늦은 밤 숲속에서 노숙을 하던 코런은 낮에 존의 부인을 묻어주지 않은 호크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로 묻지요. 왔다 간 흔적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호크아이. 코라는 그제서야 그 뜻을 이해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인 게 미안합니다. You were acting for our benefit and I apologize. I misunderstood you. Well, that's to be expected. My father warned me Your about father. 하지만 호크아이는 백인 여자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백인 여자와는 마음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게 모이칸 아버지 칭카축의 말이었으니까요. Not try to make them understand you. That is because they are a breed apart and make no sense. Where's your real family? 코라는 호크아이가 왜 모이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Chingachgook family, the two French trappers, raised me up as his own. I'm sorry. I'm not remembering. I wasn't but one or two. How did you learn English? My father sent Uncas and I to Reverend Wheelock's school when I was 10. 호크아이는 부모가 살해된 뒤 모이칸족 주장의 손에 큰 영국인이었죠. 성공 회교회에 다닌 덕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부모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After 7 years indentured service in Virginia, they headed out here because frontier is the only land available to poor people. Out here they're beholden to none. Not living by another's leave. My name is Cameron. John Alexander Cameron. 호크아이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시를 읊기 시작합니다. My father's people say that at the birth of the sun and of his brother the moon 태양과 달을 낳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돼지가 되어 생명을 만들고 그녀의 가슴에서 나온 영혼은 별이 되어 반짝입니다. Stars he threw into the night sky to remind him of her soul. 그의 모습이 코라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드디어 일행은 멀로 대령이 지키고 있는 윌리엄 헨리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아수라장입니다. 프랑스군의 강력한 대포가 쉴 새 없이 요새를 공격합니다. 딸들을 만난 멀로 대령의 표정이 이내 굳어집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던 거죠. Does Webb not even know we have a siege? Sir, Webb has no idea. 하지만 코라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휴론족 마구아가 빼돌린 거지요. Some food. Indebted to you. 길을 안내한 대가로 화약과 식량을 요구하는 호크아이. 이제 그들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멀로 대령에게 존 카메론 식구들이 몰살당한 얘기를 전합니다. 프랑스군과 휴론족에게 이제 의용군 가족들이 차례로 다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It was a war party. That means they're going to be attacking up and down the frontier. Thank you, sir. People here, Mohawks, settlers have family out there. That'll be all, sir. 불리한 전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멀로 대령. 호크아이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알았다 해도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하고요. will give you 3 oxen for a feast. And tomorrow, I will sing the war song with you at the great council fire. 한편 프랑스 야전 사령부에서는 이미 승전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영국군 윌리엄 헬리옷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니까요. 마과. 기분 좋은 사령관에게 휴론종 마구아가 또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The English war chief Webb goes to Fort Edward with 60th Regiment. He does not know that my father's army attacks Fort William Henry. Magua was successful. The other two couriers died in the forest. 구원병을 요청하는 원로 대령이 전력을 없앴다는 것이죠. It's an anomaly. Grey hair will try. 4 or 5, including 2 women, entered the fort. The gray hair's children were under Magua's mind. 사령관은 마구아가 고맙긴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멀로 가족을 싫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Why do you hate the gray hair, Magua? When the gray hair is dead, Magua will eat his heart. 마구아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멀로의 눈앞에서 꼭 그 딸을 죽이겠다면서 이를 악물 뿐입니다. 멀로 대령의 요새. 큰딸 코라가 지난번 싸움 때 다친 웅카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호크아이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마치 코라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라는 듯이. 그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코라 역시 호크아이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사랑의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크아이는 의용군의 탈영을 도와줍니다. 탈출하는 의용군을 업무하는 호크아이와 웅카스. 그들의 조준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멀로 대령의 막사. 대령은 존 카메론의 집을 습격한 것은 강도들의 지시라고 주장합니다. 던컨 소령까지 프랑스군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화가 치미는 호크아이. 던칸에게 위선자라고 소리치죠. 집과 가족의 피해가 있을 때는 탈영해도 된다는 웸 장군의 약속. 의용군들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 대영제국의 장교 던칸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탈영을 선동하면 처형하겠다고 못을 박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호크아이는 의용군들의 탈영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멀로 대령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탈영을 도와주는 호크아이. 하지만 자신은 정작 떠나지 않습니다. 꼭 남아야 할 이유, 바로 코라가 요새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듯 뜨겁게 포옹하는 두 사람. 전장의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영국군이 호크아이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의용군의 탈영을 도운 죄지요. 예상했던 겁니다. He saved us. We were alive only because of him. The man encouraged the colonials to desert in this very room and in my presence. Sir, he is guilty of sedition. He must be tried and hanged like any other criminal, regardless of what he did for my children. But he knew the consequences and he stayed. Are those the actions of a criminal? 호크아이의 체포. 코라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이전에 호크아이는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멀리 대령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군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던칸 역시 개인의 죽음보다는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코라를 빼앗은 호크아이에 대한 질투입니다. If that's justice, then the sooner French guns blow the English army out of America. 코라는 인디언을 무시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I'm saying it. If it's sedition, then I am guilty of sedition too. 호크아이와 함께 자신도 벌을 받겠다고 소리치며 나가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호크아이. 이런 결과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코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코라의 슬픔은 더 큽니다. 프랑스군의 폭격이 더욱 거세집니다. 이제 멀로 대령에게는 항복이냐 전멸이냐 선택만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최후 협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랑스군은 이미 항복하라는 영국 웨임장군의 문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멀로 대령은 전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모한 짓이란 걸 누구보다 대령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프랑스 사령관은 선심을 씁니다. 영국군 병사들을 포로로 만들지 않고 의용군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고요. 멀로는 결국 항복을 택합니다. Is the hatchet buried between the English and my French father? Yes. 그날 밤 프랑스 진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승리지만 마구아만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멀로에 대한 복수, 이것 때문에 지금껏 프랑스군을 도왔던 겁니다. 마구아의 가족들은 영국군과 모호크족들에게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 멀로 가족들에게 똑같은 복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원한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심 협정을 너무 신사적으로 끝내 마음에 걸리던 프랑스 사령관 은근히 마구아를 부추깁니다. 모른 척 할 테니 멀로 대령을 포함한 영국군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음모는 까마득히 모른 채 퇴군을 서두르는 영국군. 손이 묶인 호크아이도 그 뒤를 따릅니다. 말을 탄 코라가 호크아이를 찾아 연신 뒤를 돌아봅니다. 조용하게 행진을 계속하던 영국군 행렬. 숲에서 뛰어나온 휴론족 인디안이 벼랑간 영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구아의 신호로 갑작스레 쏟아져 나오는 휴론족들. 전과 육탄전이 처절하게 벌어집니다. 그 틈에 손을 묶은 밧줄을 푼 호크아이. 코라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로 대령을 발견한 마구아는 그를 쓰러뜨리고 마침내 심장을 꺼냅니다. 멀로에 대한 복수는 성공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의 딸들을 찾는 것이죠. 휴론족에게 머리채를 잡힌 코라. 목숨이 위험합니다. 순간 달려오는 호크아이. 휴론족을 한 방에 때려눕힙니다. 생명을 두 번 구해준 셈입니다. 배를 타고 강으로 겨우 피신한 인행들. 마구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포에서 배를 흘려보내고 폭포 뒤쪽 동굴로 몸을 숨깁니다. 마구아의 휴론족에게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젠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코라. 호크아이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귓속말로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그는 멀로 대령의 죽음을 목격했으니까요. 슬픔이 폭발쳐 오르는 코라. 이 사실을 모르는 앤리스 곁에는 웅카스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횃불을 들고 수색 작업을 펼치는 휴론족. 마침내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 앞 폭포에 횃불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발각된 것이죠. 이제 폭포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멀로 가족에 대한 마과의 원한을 모르는 후쿠아이. 자신들이 떠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을 죽이진 않을 테니까요. No, stay alive. If you don't kill him, they'll take your north up to Greenland. Submit, you hear? Be strong to survive. Just stay alive, no matter what occurs. I will find you.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 far. I will find you. 살아남아야 하오. 살아만 준다면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도 난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호크아이는 코라의 안타까운 눈빛을 뒤로 한 채 폭포에 몸을 던집니다. 험한 물결을 헤치며 물 위로 떠오르는 호크아이. 주장 칭카츠 그리고 웅카스. 세 사람 모두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구아와 코라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인디안 부락. 마구아가 코라와 앨리스 그리고 던칸 소령을 데리고 늙은 추장 앞에 섭니다. 코라를 화형시켜 복수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크아이가 제 발로 역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폭력을 가한 인디언들. 하지만 호크아이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 코라만이 보일 뿐입니다. 던칸에게 불어 통역을 요구하는 호크아이. 내가 스타나! Don't speak Huron, speak French, Major. Oh. Yes. Translate for me into French every word as I say it. I come to you unarmed and in peace. To one stop your ears, Sachem. Let the children of the dead Colonel Monroe go free. 그는 주장에게 여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랑스 군이나 영국군들에게 늘어나지 말고 인디언의 자부심을 찾자고 호소하죠. 마구아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프랑스가 자기 편이니 백인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호크아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Magua used the ways of Le Francais and the Yengeese. Would you? Yes. Would the Huron make his Algonquin brothers foolish with brandy and steal his lands to sell them for gold to the white man? 보석과 술을 위해 짐승을 잡고 적이라면 여자도 죽이는 그런 백인들을 닮아갈 것인가? All the furs of all the animals of the forest for beads and strong whiskey. Would the Huron kill every man, woman, and child of their enemy? Those are the ways of the Yengeese and the Francais traders. 자신의 피는 백인의 피지만 모이칸으로서 당당하게 거운 호크아이. 그는 모이칸의 침표를 꺼내 보이면서 여자들을 석방해달라고 호소합니다. I'm Nathaniel of the Yengeese. Hawkeye, adopted son of Chingachgook of the Mohican people. Let the children of the dead Monroe and the Yengeese officer go free. This belt, which is a record of the days of my father's people, speaks for my truth. Pour par les poissons! Avec l'autre allons for sure! Zwarihokt! 마침내 추장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Lamblin, bien comme l'aube de Dieu, et les nuits, tu amènes ce sang pour le futur. Notre conseil se pose la question. 마구아는 둘째 딸 앨리스와 결혼한다. 피를 섞으면 원한도 없어지니까. 그리고 평화를 위해 던칸은 영국군에게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마구아의 한풀이를 위해 큰딸은 화형시킨다. 호크아이가 외칩니다. 난 모이칸의 영웅이요. 내가 대신 죽겠소. 던칸에게 자기 뜻을 빨리 통역하라고 외칩니다. 호크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던칸. 추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코라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하영장으로 끌려가는 건 호크아이가 아니라 던칸입니다. 자신이 죽겠다고 통역한 던칸. 코라와 호크아이의 사랑에 바친 대영제국 창교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뜨거운 불길에 고통당하는 던칸. 호크아이는 그를 위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역시 최후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코라를 되찾은 호크아이. 하지만 웅카스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를 찾아야 하니까요. 앨리스를 끌고 가는 휴론족과 마구 앞에 당당히 선 웅카스. 하지만 웅카스는 마구아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주장 칭카주가 콰이가 뒤따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웅카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던 앨리스가 서서히 절벽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구아가 손짓을 해보지만 앨리스에게 이제 삶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미련없이 절벽 밑으로 몸을 던지는 앨리스. 웅카스를 잃은 추장과 호크아이가 마구아의 휴룬족을 공격합니다. 분노의 손길로 마구아의 숨을 끊는 모이칸족 주장 칭카축. 아들에 대한 복수도 끝이 났습니다. A warrior goes to you swift and straight as an arrow shot into the sun. Welcome him and let him take his place at the council fire of my people. He is Uncas, my son. Tell them to be patient and ask death for speed. For they are all there, but one. I, Chingachgook, last of the Mohicans.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상등성이에 선 세 사람. 주장과 호크아이 그리고 코라. 이젠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절망도 친아들을 잃은 슬픔도 미련 없이 자연의 품 안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태양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다시 떠오르니까요. 웅카스의 죽음 그리고 모이칸족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기록하는 한 편의 영화는 모이칸족의 최후, 라스트 모이칸이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은 일단 접어두더라도요. 그 거대한 자연 속에 펼쳐지던 사랑과 그리고 희생, 이런 인간의 드라마는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